팟캐스트 선생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선생님들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산 증인이시죠? 반명자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삶과 투쟁,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쟁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반명자 선생님에 대해 소개드리면요. 반명자 선생님은 2002년 전국 공무원 노조 초대 여성위원장을 시작으로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공무원 노동자 최초로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총연맹 임원을 하셨습니다. 그럼 반명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대표이신 이상준 대표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추운 날씨 두 분 모두 건강하시죠? 네. 네. 네네. 두 분 이제 반명자 선생님 요즘 왕성한 활동하고 계실 건데요.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고 계신지 먼저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해직된 지 11년 차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 앞과 그 안행부 앞 그리고 청와대 앞을 전전하면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안이 상정되어 있고 아직 그 정부가 바뀌면서 아주 난해해지고 또 무기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으며 현지 그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마저도 빼앗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쟁이 요구되는 가운데 해직자들이 135명 모두 함께 지금 안행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 노조 이제 투쟁과 관련해서는 좀 뒤에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자 선생님은 이제 공무원 노조의 산 증인이신데요. 공무원 하면 보통 안정적인 직장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보고 아직도 공무원 시험 보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소시적에 한 공부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공무원 하면 노동자라는 인식보다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 안정적인 공무원에서 이제 노동조합 이제 간부로서 노동조합의 이제 활동가로서 이렇게 하게 되신 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70년대 말에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절대 복종 관계였죠. 특별 권력 관계에서 정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공직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혹한 시기에 공무원을 시작했고요. 그 후로 2000년도까지 특별 권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네. 정부의 시녀로 살았습니다. 그 굴종의 사슬을 끊기까지는 직장 협의회법이 생겨서 이제 협의회법 가운데에서 정부가 이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 함께 직장 협의회를 만들어라 하면서 과서무라 하면 네. 과의 그 운영자거든요. 네. 그 운영자들 그 하루에 한 번씩 구청이나 시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거기에다가 직장 협의회를 만드는 준비위원회를 만들어라 했을 때 네.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여자로서는 혼자였고 그리고 회장과 부회장이 둘이었는데 여성과 남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자리에 제가 들어가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근데 직장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은 아니고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제 공무원분들을 관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노동조합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동조합을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그때 그 민선으로 다 오면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또 다시 그 정치적 그 정치로 다 예. 이용하기 위해서 예. 이 단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우리는 직장 협의를 통해서 노조로 갈 수 있는 길을 예. 열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직장 협의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공무원 노동조합으로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신 어떤 사건이라든가 계기,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협의회로다가 이제 교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합의를 보죠. 10개를 얻기 위해서 5개밖에 없다. 그러면 5개를 얻어오고 5개는 예.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10개를 얻기 위해서 5개를 얻었다면 예. 5개를 다시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우리는 알았죠.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민주노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식들을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예. 교육과 투쟁하시면서 이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좀 느끼셨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말씀인데. 예전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동구청인가요? 네. 직장협의회에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초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접했던 데가 광주 동구청이고요. 현재도 예. 동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전국에 이제 공무원이 한 90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 14만 명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데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는데 그 기억에 남는 투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기억에 남는 투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제 노조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엄청난 탄압이 왔었지요. 경찰을 4명씩 붙이고 또 구청에서 집행부의 실국장들을 4명씩 붙여서 부구청장실에 가두어 놓고 우리 그 대의원대회나 아니면 뭐 총회가 있으면 못 나가게 하고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근무를 또 업무 편성을 4가지에서 업무를 8가지를 준다는 등 여러 가지로 노조를 활동을 못하게 제약을 했었지요. 처음에. 그래서 이 투쟁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옳다라는 걸 아는 순간 네. 이 탄압을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속을 불사하고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데도 네.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8명이 쭉 있다가 이야기가 무르익는데 12시, 11시가 되니까 이제 화장실까지 쫓아왔던 네. 그 경찰들이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틈을 타서 정말 36개 주댕낭을 쳐서 그 대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 한 분에 8명이 이제 붙은 건가요? 네, 8명이 붙어서 아예 감금하고 네. 집에도 쫓아오고 퇴근도 안 시키고 여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것은 이제 그때는 이제 내무부 그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우리를 탄압하고 감금했지요. 그러면 36개 이렇게 주행난 치셔서 대의원대회는 무사히 참석하셨나요? 예, 그때도 경찰이 계속적으로 따라왔지만 저희들은 이제 고속도로로 가면 잡히고 비포장도로 1번 국도를 통해서 쭉 올라왔지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운전을 해서 올라왔는데 오다 정말 겁이 많이 났지요. 어디서 잡힐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톨에서 많이 잡히고 저희들은 이제 숨어서 서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열기를 했는데 네네. 거기가 봉쇄됐고 다시 서울대로 가가지고 서울대 지하에 가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도 우리가 딱 시작을 했는데 그 5분 있다가 불이 꺼졌어요. 전기를 빼가지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칠흑같이 깜깜한 데서 우리가 첫 전공연을 출범시켰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공무원 노조가 2002년도 3월에 고려대에서 출범을 할 때 그 행사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2000년도에 그 전공연을 출범시켰을 때 얘기죠. 네. 예. 전공연 시키고 나서 창원 대회가 있었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었는데 그때 1차 대회 때 차봉천 위원장님께서 그때 2002년도에 내가 정부의 어떤 법에도 제한받지 않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2002년도 우리 고대에서 그 깃발을 꽂았지요.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선생님처럼 그런 탄압들을 뚫고 이제 그 자리에 모이셨겠네요. 네, 전국에서 어찌 그렇게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그때 얼굴들을 기억하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해직자 중에는 거의 그때 나왔던 동지들이라 볼 수 있겠지요. 투쟁 과정에서 구속도 되시고 수배도 되시고 탄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어차피 처음 나왔던 조직, 처음 공무원 노조를 만드는 이 네. 창립 조직들은 구속을 불사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네.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시켜주는 것보다는 빨리 해직을 돼야지 네. 자유롭게 이 노동자 활동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지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 구속도 이제 2004년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좀 구속이 되셨었는지. 2004년도에 4월 달에 그 선거가 있었어요. 총선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인데 그때 네. 그 민주세력에서 처음으로 10명의 국회의원을 낼 때인데 네, 민주노동당에서 네, 10명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당선되셨죠. 정치 중립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말도 못 꺼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 자유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타이틀을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네. 진보정당이 민주노동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공무원 노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고 그 선언으로 인해서 민주노동당이 또 국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되신 건가요? 네, 구속 한번 됐지요. 네. 방금 이제 구속도 되시 많은 정말 많은 탄압과 이런 속에서 이제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안타깝게 지금도 이제 공무원 노조가 법의 노조로 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근황 말씀하실 때 이제 135분인가요? 이제 해고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법의 노조라든가 이제 해고자 복직 투쟁 등 공무원 노조 좀 지난 이제 투쟁 과정, 작년이나 이제 지난 투쟁 과정과 올해 이제 이후 좀 투쟁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사실 법이 0.5건도 안 되기 때문에 결사의 네. 자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노조로 있는 것이 더 편하지요. 근데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법 외나 법 내나 똑같이 구속을 받는 건 마찬가지지만 법 내로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합원으로서 자유는 있지요. 네. 그래서 현장은 법 내를 원하지만 해직자들은 법외로 있는 것이 더 자유롭지요. 네. 그래서 지금 투쟁이 이제 법 내냐 법외냐 가지고 크게 지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한때 법의 법내 가지고 분열도 됐었고 분열됐다 또 통합도 되는 과정도 있었지만은 현장 중심으로 하면 법 내에서 설립 신고를 받아서 투쟁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해직자들은 법내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은 아무것도 없지만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법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일단 공무원 노조는 크게 말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탄압을 받아도 투쟁에 의해서 이것을 넘어야 될 산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그 공무원 노조가 지금은 법의 노조로 합법적인 노조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헌법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헌법의 33조 2항을 보면 공무원 노조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현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부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실제 이제 유럽연합의 지금 24개국이죠.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 3권이 인정되고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위법성이 없는 현실에서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은 뭐냐면 93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93년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원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 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구체적인 범위만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다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죠. 이미 과거에 이렇게 명시를 했고 합법적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그 합법적인 노조 설립이라든가 네.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지금 이거를 불법시하고 탄압을 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과연 그 있을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공무원 노조에 대해 탄압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우리가 2000년도에 그 네. PSI의 그 국제 공공 노련이라는 곳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아이로나 OECD에서도 저희들에게 권고나 수 없는 그 개입을 했어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그 가입 단체로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서 회의를 해보면 공무원 단체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되는 우리를 네. 탄압을 해놓고 탄압을 안 했다 그러고 인정했다 그러고 0.5권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부가 지금 뭐 국제 회의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그걸 또 확인했고 그리고 국제 회의에 가서 보면 기조 연설할 때 마치 우리 그 나라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넘치게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 가장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나라만의 그 엄청난 노동조합의 그 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탄압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지탄받는 그런 조직들로 있지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무원 노동조합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영향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을 꼽으라면 어떤 분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노조 그러면 독보적인 존재 한 분이 계셔요. 차봉천 위원장님이신데요. 그분이 국회 사무처 출신이시고 노동조합에 대한 처음 그 만들려고 시도했던 노동조합을 전환시켰던 전국연의 위원장이셨던 이러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여성으로서 광주의 여성국장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에게 여성의 행사가 있을 때 그 사회를 맡아봐라 이러면서 저를 검증하기 시작하더니 아 여성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심도 있게 저를 그 직접적으로 경찰과 맞서 싸우는 거 여러 가지를 시켜보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아주 큰 일을 맡아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서 시작부터 위원장님의 정신적 지주로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요. 이제 딱 차봉천 위원장님이 딱 보시고 어떤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이제 이끌어갈 제목인지 딱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예, 테스트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속에서도 받고 그리고 대화 속에서 많이 지도도 해주셨고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투쟁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성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14개의 연맹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 가고 다른 나라는 국가직 지방직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뭐 국회는 국회대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하나로 뭉쳐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도 얻어내고 따올 수 없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그 노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차봉천 위원장님이 2008년도에 돌아가셨죠? 네. 예. 차봉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서 좀 이야기 많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봉천 위원장님 등 이제 많은 분들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부위원장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표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경선이었었죠. 남정도. 수석 부위원장 하셨던 때가 언제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연합뉴스에 2006년 5월 4일자 연합뉴스 기사가 있어요. 예. 당시에 서울 용산 구민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를 했고 이때 발명자 전 부위원장이 제 3기 수석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한 조합원이 후보 추천하면서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남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반명자 부위원장 후보를 청거합니다. 첫째, 품. 현장마다 나타나는 품. 투쟁의 여장부이다. 발품 손품으로 현장의 상황에 맞게 동지들과 어울려온 사람입니다. 둘째, 판. 반명자 후보는 판을 하는 여장부이다. 공무원 노조가 가야 할 판에 대해 분석,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필. 반명자 후보는 필이 있는 사람, 동지이다. 말, 느낌, 생각, 마음이 통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다음에 좀 말이 좀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어떻게 그 힘든 투쟁 현장을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입니다.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해고자 신분으로 복지 투쟁을 위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청사 안행부 네. 청와대 등등 1인 시위 피켓 시위 단식 농성 안 해본 투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참 지금 이 제가 읽었지만 네. 이거를 보면 당시에 2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네.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당시에 2006년도에 있었던 그 선거에서는 전체 645명의 대의원 중에서 네. 투표 참가자 495명 중 303표를 얻어서 네. 최다 득표로 수석 부위원장에 당선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과반수 이상을 얻으신 거네요? 그러네요. 6명이 압도적으로 후보로 6번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표를 얻었으면 거의 압도적으로 표를 얻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참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군요. 혹시 그 추천글 써주신 분 이거 기억나세요? 추천글? 제가 그분을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가 저에게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네. 인터넷에 남아있다고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네. 그때 2002년도 2000년도부터 여성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수석이 네. 가기까지는 여성 할당이 있지만 저는 여성 할당으로 출마하지 않고 아. 경선에 항상 나가서 네. 이렇게 조합원들로부터 세워져야 투쟁을 하는 거다. 네. 조합원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그런 임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네. 것이 제 이제 마음의 그 철학이죠. 그래서 어쨌든 2002년도에 부위원장이었을 때 그때도 저와 반대되는 그 위원장이었었죠. 얼마나 많은 발목을 잡고 힘들게 했는지 저는 아침이면은 끊임없이 인터넷을 두집니다. 300개 그 지부를 들어가서 어디서 투쟁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는지 제가 알고 저는 무턱대고 싸우고 있는 조직에는 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함께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고 수석을 받을 때는 그 동지들이 와서 말뚝 부위원장을 해달라 하면서 지지를 남겼고 제가 찍었다라고 하면서 최다 득표를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거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라는 걸 그때 네. 알았고 그리고 투쟁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이 보람이 있구나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이 투쟁이 정말 노동조합의 꽃이구나 이런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예. 정정합니다. 6명이 네. 아니라 네. 부위원장 후보가 7명이었네요. 7명 중에서, 최다 득표를 하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쟁의 현장에 항상 같이 계시니까 그것이 그런 이제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분열과 이제 통합 과정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제 통합할 때가 이제 2009년 그 당시가 민주노동당이 분당돼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 진보 운동 조직 가운데 이제 분열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통합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 당시에 이제 모범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2009년 하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서 또 총연맹에서 활동할 당시인데요. 이제 그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제 좀 통합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과정이 좀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게 확실하죠. 분열된다라는 것은 각 그 정파라고 표방한 종파라고 네. 봅니다. 건강한 정파가 활동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살리고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에 큰 역사를 쓸 수 있지만 종파로 갔을 때는 패거리로 가는 거고 선거 조직으로 네. 가면서 자기 사익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그 공조직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로 통해서 공무원 노조가 한때 나누어졌었고 당도 나누어지고 민주노총도 나누어졌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공무원도 순수한 마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사람의 그 마음에 심한 그 상처를 입게 했고 그리고 이 분열의 분열을 통해서 통합하는 과정은 엄청난 피나는 고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처음에 갈라졌을 때 그 종파적인 그 내용들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위원장이 어느 정파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통합을 하고자 할 때 진정한 통합이 되는 것이지, 아직 종파나 정파에 속해서 나온 사람이 통합을 한다는 건 극히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파에 속해 있던 사람을 정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정파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이제 통합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매체들이 노력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정파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통합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진보운동 전반에 좀 문제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보는 분열로 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이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전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보운동은 분열로서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통합, 단결을 통해서 성장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분열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분열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시 재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실제 공무원 노조가 통합 공무원 노조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2002년도 노조 설립이 고려돼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민공노와 전공노로 갈라졌어요. 그러던 것이 차봉천 위원장 62세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차봉천 위원장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 노조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단결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라고 판명자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 2009년도에 전국 공무원 노조가 다시 통합 노조가 건설이 되었었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민주 공무원 노조, 이 세 개의 공무원 노조가 하나의 통합 공무원 노조로 통합을 합니다. 네네. 이것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고 이 분열이 끝까지 우리를 어떤 갈라놓는 그 운동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큰 조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봉천 위원장이 직접 우리 후배 동지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통합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좀 분열이라든가 이런 분위기의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좀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이게 좀 격화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층과 현장과 함께 활동할 때 이런 성과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보 정당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진보 정당이 여러 정당으로 이제 분열돼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무원 노동조합 이제 통합에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지금 분열돼 있는 이제 진보 정당 운동 이것이 이제 통일되고 단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지 그 우리가 분열될 때 중집 분열이라고 할 수 있죠. 중집 위원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 위원들이 분열되는 거죠. 서로의 그 세상 말로 하면 이권이겠죠. 그래서 임원들이 9명인데 거기다 사인을 하죠. 나는 민공노로 가겠다 그러면서 수석인 저에게도 왔었죠. 사인을 하라고. 저는 그 사인을 하라고 한 사람에게 차라리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하지 여기에 사인하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여기다 사인하는 순간 그 역사에 그 말 오점을 남길 거다라고 말했었죠. 분열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다른 조직으로 가고 몰려가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다시는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고 후회하게 만든다 이런 협박까지 했지만 저는 차라리 분열을 하지 않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노조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기고 역사를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분열하고 와서 가장 큰 노동조합의 운동에 가장 큰 후회가 뭐냐고 찌부라면은 자기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해서 그쪽으로 갔다 있던 것이 내 발등을 찍었다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많은 소통이 있었더라면 아마 분열도 막았을 것인데 그렇게 몰려서 종파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많은 아쉬움들을 남기고 있지요. 그래서 진보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생각들을 모으고 또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작고 큰 것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 이거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어렵게 풀어가는 거죠. 내 생각과 다름은 다 내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쫓아오라고 강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고 통합할 수 있는데 큰 장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운동이라는 것은 결코 어떠한 목적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동지들을 손에 손잡고 어깨 걸고 가는 거, 이 운동, 이 교육, 이것이 먼저 선결돼야지만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단결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왕도는 없습니다. 네. 이게 흩어지지 않고 자본손 놓지 않는 거, 네. 이 운동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엄청 크지만 아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분손 놓지 말고 가야 된다는 말이 좀 인상적인데요. 진보정당 이제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에 좀 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보정당이 이제 분열돼 있기도 하지만 이거를 통합하려는 흐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좀 흐름들에 대해서 이상준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5년도 민주노총이 설립이 됐죠. 네. 이전에 있었던 전노협, 업종회의를 비롯한 노동조직들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귀합이 됐습니다. 95년도. 근데 바로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일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명동성당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이 연대투쟁으로서 그걸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조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노총에서 겪은 것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였었죠. 그리고 97년도에 국민승리 21을 97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원내 진출할 것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서 네.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을 시켰었죠. 근데 2000년대 후반에 오면서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는 그런 곡절을 겪게 됩니다. 2008년이죠. 예, 2008년이죠. 근데 분당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교훈도 찾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되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통합을 저해하는 분파 패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명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조적인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정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조직을 건설했다면 공조직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안에 내 판이 네 판이 라면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와 이익 실현을 위해서 다른 쪽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공조직을 분열시키고 또 진보 정당들을 분열시켰던 그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세 개의 조직이 하나의 통합 진보 정당인 통합 진보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통합 진보당이 분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으로 갈려져 있죠. 지금 현재 네네. 이것에 대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 각자의 당원들은 다시 이것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그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절차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진보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나라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내부의 분열도 하나의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한 고리는 점점 이 보수 쪽에서 치면서 분열을 가속화하고 결국 그거에 의해서 힘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이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쭉 진보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제 분열되는 과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합을 하려면 지금 진보 진영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연대보다는 여러 가지 정파들 여러 가지 소속들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그 파트별 그 활동이 하나의 우산을 쓰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 그룹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그 의장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양한 그냥 어느 주처럼 어느 상원 하원 여기에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앙의 저기 집권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들이 파트별로 하면서 한 우산을 써서 한 의견 그룹들을 존중해가는 그것이 통합의 기초적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한 곳으로 모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존중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통합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좋은 방안도 이제 말씀해 주셨죠. 돌이 막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다가 그 물의 흐름 속에서도 아주 동그랗게 뺀질뺀질하게 그 깎아지는 걸 볼 때 이 사람의 일은 더 빨리 개혁하고 더 빨리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슴 속에 그 저기가 있거든요. 진보로 가는. 약자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그 의견 그룹들이 지금을 볼 때는 나와는 반대되고 거칠고 아니어도 그 그룹이 한 우산 속에 와서 그 그룹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깎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그룹을 내치고 아예 받지 않고 한다라면 아마 통합 운영은 어렵고 진보 진영이 하나로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사안벌 연대 사안벌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된다라면 지금이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도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조직이든 정치조직이든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부의 목적입니다. 목적 사업.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강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강령과 또 하나는 구성입니다. 구성은 어떤 특정한 정파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이 그 안에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그 구성을 폭넓게 얼마나 구축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편 민주노총이 만들어졌을 때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본래의 목적 사업과 그 강령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파가 그것을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다른 쪽의 생각이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면서 도리어 좌파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목적 사업과 구성 이 부분에서 폭넓게 열어놓고 존중하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014년 이제 올해 진보 진영의 이제 역할, 진보 정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진보 정당이 꼭 힘을 좀 합치는 한 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선생님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이제 공무원 노동자 중에서 처음으로 민주노총 임원이 되셨는데요. 보통 민주노총 임원들은 이제 금속노조라든가 공공부문에서 많이 하는데 공무원 노동조합 출신은 이제 최초로 총연맹 임원을 하시게 된 건데요. 공무원 노조 임원이랑 총연맹 임원이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2009년 당시 민주노총 임원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가 분명한 게 있죠. 2007년도에 그 제가 수석 부위원장 하면서 분열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분열된 뒤에 그 분열시킨 그룹과 분열된 그룹이 있어요. 분열시킨 그룹이 남아 있는데 이제 꼭 집어서 분열시켰다 분열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양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남아 있는 거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남아 있는데 이제 4기를 이제 나가서 민주공무원 노조를 만들었고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남아 있는 조직 중에서 위원장을 또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남아 있는 그룹이 위원장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밤 11시에 각 전체 지부의 지부장을 놓고 봤습니다. 누가 통합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 안양시 그 시장을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 해고시켰던 게 잘라냈던 선거 조직으로 잘라냈던 정말 아주 그 투쟁력이 있었던 손영태 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밤 11시에 전화를 했죠. 구속을 결의하고 통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런 시국에 그 옥세를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 이 탄압과 맞서서 이거 싸우지 못한다. 우리 노조가 지금 아주 최대 이익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다섯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해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뽑을 때도 그 총리 그 사무실을 갖다 점거했던 그런 투쟁력이 있던 사람과 묶어서 그때 이제 박영호 동지인데 묶어서 출마를 시켰죠. 출마 시켰는데 그 마지막 날 개표하는 날까지도 저 남아 있는 그룹들이 우리가 그 투표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분명히 조직적으로 우리 자기네들이 이긴다 해서 우리 함께 해달라는 전화까지 받았어요. 이제 개표가 됐는데 많은 표 차이로 저희들이 당선되는 걸 봐서 아 현장이 통합을 원하는구나를 읽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통합에 대한 것을 올렸고 반대를 계속 부딪혔죠. 왜냐하면 의견 그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제가 민주노총으로 가야 했던 것은 이게 공무원 노조 안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것으로 반복해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그룹들은 똑같이 했기 때문에 같은 말만 계속하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합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민주노총에 가서 더 큰 세력들과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뭐 정파도 많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정파 그룹들과 그때 저와 함께 위원장했던 임성규 위원장이 많이 만났고 정말 많은 그 그룹들을 만나서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통합시키기까지 역할을 했지요. 민주노총의 부위원장으로 가서 역할을 한 것은 3개 조직을 정말 하나로 묶어내는데 민주노총으로 불러서 큰 조직들과 부딪히면서 왜 지금 여기에 민주노총으로 전체 조직이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손영태 위원장하고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가게 된 동기 있죠.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임기였었죠. 보궐선거였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5기 임원 보궐선거였었어요. 당시에 반명재 유 선생님께서는 찬성률 82.7%.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참 인상적인 인사말이 당시에 인사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회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한 투쟁에 남은 인생을 걸겠다. 선배들의 핏값으로 지켜온 민주노총을 일신하고 또 일신하겠다. 당시에 후보로 출마를 해서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했던 지금 현 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 위원장이 당시에 사무총장을 맡았었죠. 근데 그때 나갔던 후보들이 다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성 부위원장으로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헌신적으로 투쟁을 해왔던 모습이 지금도 참 인상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인사말이. 그러니까 그 사무 그 정파로다가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비대위가 꾸려졌고, 그리고 이제 정파를 일신하고 모든 그 연맹에서 하나씩 올라왔을 때 공무원 대표로서는 제가 갔고, 그리고 임성기 위원장은 그 그때 뭐 전진 그 그룹의 의장을 하다가 탈퇴라고 나왔고, 지금 사무총장 후보도 뭐 혁신연대 그 그룹에서 사퇴를 하고 나왔고, 이게 저는 아예 정파가 없었고, 그래서 정파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민주노총을 건설해보자. 정말 이게 정파로서는 갈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이제 뭉쳤던 조직이었죠. 그래서 뭐 신문에서도 저에게 뭐 강성 좌파라 이랬는데, 저는 사실 신문 어떤 기자들에게도 제가 어떤 정파다 얘기하지 않는데 저를 뭐 강성 좌파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뭐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파가 없는 것이 계속 가리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새롭게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파 조직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지요. 예, 저희들이 다시 출마했을 때 이제 또 정파 그룹이 또 출마했었고,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다시 정파 그룹이 가서 지금의 또 어려운 시기를 고비를 맞아서 저와 같이 했던 분이 또 정파가 있지는 안 된다, 정파를 쇄신하자 하고 나와서 당선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궐 당선이에요. 아, 지금 신승철 위원장이 보궐 당선인 건가요? 2009년도 당시에도 이제 그 여러 그 말씀을 들어보면 2009년 당시에도 통합적 지도부가 꾸려져서 2009년 투쟁을 힘있게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직 부위원장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그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된 거는 95년도에 민주노총이 이제 설립된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이제 사무실 침탈이 있었고, 그 내셔널 센터로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이제 노동 탄압이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12월 22일 날 이제 민주노총에 계셨었는지. 아, 그날 그 서울에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고, 민주노총 위원장 그러면 나라별로 국빈 대우죠. 국가 그 대통령 대우로다가 모든 나라가 애우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낮 일개 그 지부 그 대우도 안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있어서는 안 되고, 역사에서 이 오점은 정말 이 정부가 크게 잘못된 그런 것으로 아마 쓰여져야 될 것인데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노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을 하대 취급하고 또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이 독재를 표방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저는 분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비서를 통해서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친일과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식민지 국가로 남을 수 있는 아주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체류탄 뭐 액체 체류탄을 쏘면서 이 민주노총을 부시고 들어왔을 때 참으로 모든 전 현직 임원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어서 한테 모였고,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혁신의 마음을 또 일구게 만들었죠. 우리 가슴을 다시 뜨겁고 다시 열정을 갖게 했던 그런 아주 크나큰 사건이었었어요. 방금 전 현직 임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마음을 모았다고 하셨는데요. 아, 1월 8일인가요? 민주노총 이제 전직 중앙 집행위원 분들, 이제 중앙 삼별 지역본부 임원분들이 모여서 집담회를 했었죠. 그래서 세대와 정파를 넘어서서 같이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특히나 이제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서 민주노총에서 이제 국민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준비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날 이제 첫 번째 인사를 했었죠. 근데 저에게 마이크가 첫 번째 왔었어요. 저는 정말 분노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집담회 첫 번째 그 발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아마 여성위원장 때 함께 국제회의에 갔던 그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네네. 위원장이었었는데 차수련 위원장 그때 이후로 정파 때문에 네. 민주노총에 고개도 돌리지 않고 민주노총이 나오는 건 텔레비도 보지 않았고 채널을 돌리시네요. 예, 채널을 돌리고 이 정파 때문에 예. 이제 다시는 내가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이게 그 애면하고 살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와보니 아직도 이러고 있다. 네. 이 민주노총 정말 생각들을 다시 해야 되냐. 전현직 임원들 모였는데 이 정파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라는 강력한 바람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됐었어요. 예. 아 저분하고 해외 국제회의 가서 한방에서 나를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10년 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석상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내용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정파들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병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그들이 정파에 대한 잘못된 그 세뇌라고 할까요? 그 물이 들었다고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잘못 알고 가는 것들을 바꾸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판단까지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 총파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 총파업을 얘기했을 때 많은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봉기를 들여야 된다. 그리고 언론도 뺏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행동할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목숨을 그 열사를 이렇게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회복인데 네. 어떻게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서 이 민영화 사유화를 막고 한테 손을 잡고 국민들이 봉기드는 상황까지 목표로 가려면 25일 날 최대한 조직을 하되 정말 우리 손 잡을 수 있는 그룹은 다 잡아서 거리로 내모는 것이 큰 이름이다. 그래서 그 단식도 하는 것이고 이 전현직 그 위원장들이 나서서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를 써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을 다졌는데 그들 그룹이 평균 연령이 72세였어요. 72세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엄청난 그 획기적인 그런 우리들에게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국민 총파업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들의 열기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 국민 총파업을 만들어내는데 큰 핵심적인 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TV로 실시간 네. 보도되고 있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접했었는데 자, 12월 22일 날 말씀하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 민주노총 건설된 이후 이렇게 탄압 직접적으로 건물을 침탈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그런데 수배자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피신에 있었을 때도 네. 그 앞에 병력이 배치가 되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네. 노골적으로 하루 종일 그 유리창을 깨면서 건물을 불법으로 네. 불법으로 해서 그 침탈을 하고서 들어가고 이것을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렇지만 곳곳에 집기를 끌어내고 그리고 계단에 올라가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천장까지도 이렇게 뚫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수배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그 이 박근혜 정부가 성격이 어떤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도노조가 23일 동안 투쟁을 전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배자를 한 명도 잡지를 못했어요. 연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부를. 물론 이제 일부 이동 중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일부 사람들을 연행을 해서 구속시키는 폭거를 저지르고 그랬었지만 그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노총 지도위원들의 이렇게 단식 투쟁을 했던 것도 또한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코리아연대에서 지지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 노구에 병원에 실려가신 그 지도위원께서도 계신데 남상원 지도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분께서 갑작스럽게 밤 10시에 병원에 실려가셨었죠. 실려가서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오겠다.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역사가 기록을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투쟁에 다 같이 참가할 것을 다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었는데요. 그때 젊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 청년들, 여성들, 네. 우리 회원들이 다 같이 참 그 이틀 연속으로 지지 방문을 갔었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이 좀 춥고 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강도. 네. 그래서 근데 로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인사도 나누고 지지 방문을 많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편 밖에 지지 방문 그 글귀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 앞에서 이분들의 하시는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더 많이 힘을 얻고 돌아왔었는데 1월 8일 집담회에서 현장 순회를 하겠다고 현장 순회 과정에서 강연, 간담회, 네. 각종 투쟁을 전개하겠다. 그리고 2월 25일 국민 총파업에 네. 최대한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한마디씀 그때 그 네네. 같이 갔을 때 예. 박순희 지도위원님의, 네, 지도위원님의 예.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던데요. 자기가 25년 전 그 노동조합을 건설해서 해고되면서 네. 그 이후로 그 연좌대를 통해서 자녀들이 취직도 못하게 하고 본인도 못 가게 하고 아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억압을 하면서 못해 못게 하고 거지로 길거리에 내몰아서 피를 토하면서 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28년이 지난 국제헌정회관에서 그 법이 어떤 법이 통과된 민주화 보상법이라는 것이 통과될 때 이 가슴을 찢는 그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들이 일시에 일소됐지만 지금의 투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두려움을 가져가겠다라면서 내 몸에 불을 붙이고 또 열사 한 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민주노총을 지킨다는 거 정말 지금 한치 부끄러움이 없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지금 이 모든 과업을 자기는 수행하겠다 그런 노구에 그런 말씀을 할 때 아 내가 이 일을 참 잘했구나 예. 저런 분도 있는데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 잔깨 부리고 잘못한 거 없나 이런 걸 되돌아보게끔 하는 아주 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네, 좋은 네. 그 방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민주노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인 2월 25일날 국민 총파업을 선언했는데요. 올해 정세를 봤을 때 이제 국민 총파업이 정말 국민 총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국민 총파업으로 조직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지금 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상균 대표님께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국민 총파업이 민주노총만의 이제 총파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에서는 네.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현장 순회를 하면서 2월 20일 국민 총파업에 최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하자. 결의를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매주 촛불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도 촛불집회가 청계광장에서 있을 예정인데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20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종 투쟁 현장에서 2월 20일 국민 총파업에 최대한 결집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고 실제 투쟁을 하는 곳곳마다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각종 투쟁 현장에서 2월 20일 국민 총파업에 최대한 결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명재 대표님께서도 좀 지금 2월 25일 국민 총파업 관련해 갖고 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좀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노총 총파업이 아니라 국민 네. 총파업이잖아요. 예예. 예. 전 민주 세력이 그 국민적 합을 얻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얻으려면 민영화 사유화에 대한 네.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 저 그 국민들에게 합의를 얻어내야 되고 이끌어내는 일에 또 각 조직들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거대한 국민 봉기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별로 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해서 그 국민적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선언적인 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실천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본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드시 또 진보 진영 운동이 그렇게까지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면 말로만 하는 진보는 이제는 답이 없다.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고 바꾼다 하는 것도 실천 속에서 나오는데, 실천하지 않는 노동운동, 실천해야 되는 민주운동, 이것은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실천으로다. 이때 내가 한 사람이 몇 명,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에 다 함께해서 25일 날 성공적으로 네 편 내 편 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단결의 장이 돼서 그 결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2월 25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일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박근혜 정부는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도 사용화 반대, 그리고 지금 의료 사용화 반대 투쟁이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그것이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이제는 2월 25일 국민 총파업으로 나아갈 그런 이제 태세인데,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대로 그 사용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불통 대통령을 원하진 않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그리고 민주 민생을 살피는 대통령, 그리고 통일을 함께 열어가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2월 25일 날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서는 열심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월 25일 날 비롯한 이제 민주노총 그리고 진보 진영의 이제 투쟁이 활성화가 될 때 오늘 쭉 저희도 이야기했던 진보 운동의 혁신, 진보 운동의 통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 이거 처음부터 민주주의로 간다라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민주노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아, 민주주의가 뭐구나라고 알았듯이,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 가 운동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몸에 익혀진 것처럼 저는 이런 마음을 먹고 운동을 했습니다. 사심을 가지면 내가 감방을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노동자 임원을 시켰다. 그러면 자세가 나옵니다. 몸을 사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보이고 징계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내가 감방을 가면서까지 옥세투쟁을 하겠다 그러면 자세가 틀려집니다. 이 투쟁을 이겨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조합을 건져야 되고, 이런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내가 공무원 노조를 처음에 만들어서 앞으로 갈 때 앞에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계속 노동대학에 가서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국내 정세, 국제 정세, 그리고 다른 나라의 민주노조 운동은 어떻게 되어졌고 우리나라 민주노조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를 토대로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도 한치도 전국을 이끌어가는데 그 놓침이 없이 공부를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약을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투쟁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매체라도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하더라도 바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구술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각들이 함께 모여지면 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정권 탈환해서 정말 이 정권을 민주주의로 진보 정당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민주노조가 잘 되면은 많은 생명들을 지켜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참 만나는 살맛나는 세상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이것은 우리의 정말 절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희생의 대가를 주면서 민주주의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산 증인이신 반명계 선생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항상 현장에 천착하고 항상 누구보다 앞서서 투쟁하시고 그리고 항상 진보운동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활동해오신 반명계 선생님의 활동이 지금 진보운동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건강하시게 우리 두 분 다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